조선노동당 창건 71세 즈음에서 수리아의 방송, 통신, 신문들이 특집했습니다. 중앙텔레비전 방송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을 담은 사진문헌들을 모시고 조선노동당의 창건과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업적을 칭송하고 경의하는 원수님의 용도 아래 우리 군대와 인민이 이룩한 성과들을 소개했습니다. 중앙라디오 방송도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의 72여 년 역사를 찬양하는 특별 보도를 했습니다. 산하통신은 경의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을 모시고 그이께서 사상을 가장 위력한 무기로 틀어주시고 혁명과 건설을 이끌어 나가시는 데 대해 상세히 전했습니다. 신문 알사우라는 희세 선군 타양 김정일 동지의 업적을 칭송하는 글을, 신문 안누루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격찬하는 글을, 신문 알바아스는 조선노동당의 불멸의 용도사를 찬양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